길 도, 깨달을 오, 도, 넓을 보, 나릴, 보일, 마루종, 둥글원, 종원. 이상은 요즘 세간에 오르내리는 스님들의 숭고한 법명입니다. 하지만 다들 전혀 숭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많이 설칠수록 이름값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욱 빛날 텐데,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보기 드문 게 또 요즘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나무 좀 심으셨습니까? 유고의 젊은 감독 에밀크 스트레이처가 미국에 건너와서 만든 첫 번째 영화죠. 영화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이기팝이 부른 In the Death Car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뭐 조니 더 페이더너웨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인상 깊은 그런 영화인데요. 나무를 심는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는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나무라는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 꿈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마침 하이텔로 남승춘 씨가 봄날에 나무를 심읍시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에 보내주셨는데 나무를 팔고 계신다고요. 참 이름도 듣지도 못한 그런 나무들 많네요. 여성분들의 피부에 좋다는 장수매가 있고 매실로 술을 담거나 차를 끓여 드시면 장수를 한다고 해서 장수매라고 한다고요. 또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천리향도 있습니다. 봄날 한 그루 심으시는 삶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 사연을 읽으니까요. 막 갑자기 천리향, 어떤 향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또 나무를 심는다는 그 상징적인 행위처럼 꿈을 심으시는 분도 계세요. 병아리 교사 이연희 씨. 한참 전이 아니죠. 학교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들은 묵묵히, 성실히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면서 그분들이 있는 한, 또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께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대구 수성구 범어이동의 전재범 학생 듣고 계세요. 신촌의 수현 씨와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상원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단잠적 온유를, 그러니까 또 한참 원 로우를 광동어로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안드의 미증 후회. 未曾后悔，是甘心决定。莫问那可注定。若然是错，从不加理会。命运究竟未明。现实理想难分得清楚，未让两手分开。日出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你需渐淡，真心你莫忘记。自由被困，望一一领会。浪漫片刻足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民世间钱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人生虽短暂，无悔共你。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여러분, 이 곡 들으니까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파란 바다, 악마의 섬에서 내려다보이는 파란 바다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먼저 떠오른 생각일 것 같은데요. 영화 빠삐용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는데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좀 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홍동식 PD는 저에게 무슨 생각이 먼저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놀러 가고 싶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나비가 날아다닐 때도 됐는데요. 아주 날이 좋아졌죠. 목동의 미니 씨 신청하신 곡은 아니었지만 미니라는 이름에 이 Free as the Wind라는 이 테마곡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서울 강서구 화곡삼동의 우경훈 학생, 세계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 영화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화 천일의 앤, 그 앤 여왕의 사형장 장면밖에 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Farewell my love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천일의 앤 중에서 Farewell My Love였습니다. FM영화음악 듣고 계시고요. 늘 토요일에 나오시던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잠시 뒤에 오늘 나오십니다. 기다리십시오. When all the world is a hopeless jumble and the raindrops tumble all around, heaven opens the magic way. When all the clouds darken up,이틀의 최진수 씨, 전영선 씨, 그리고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94학번인 박영준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인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 오늘은 헬레 맨슨 니콜로스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상일 씨 자장가를 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 듣고 혹시 약간 졸음이 왔다 싶어도 이분이 오시면 절대로 주무시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토요일에 사나이가 화요일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쁘셨겠어요. 지금 얼마,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래도 저는 반가운데요. 저도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9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영화평론가들은, 그러니까 미국 영화평론가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아, 미국 영화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영화요? 예. 예. 사실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나 또는 유럽과는 달리, 그러니까 보통 12월 달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과는 달리 네. 아카데미상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3월 달을 전후로 해서 93년도 영화를 모두 정리하는 셈이죠. 네. 그래서 한 해의 정리라는 것은 그 전해 4월 달부터 그해 3월 달까지를 1년의 그 주기로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를 기점으로요? 네. 아카데미가 얼마나 큰지 그 위력을 볼 수 있는 예. 것이기도 하죠. 아, 우선 제가 영화음악실의 그 청취자분들에게 또 미국의 그 독자들은 어떤 수준인지 한번 그 테스트하고 서로 비교하는 자리를 한번 갖겠습니다. 프리미어라는 그 미국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는 두 달 전부터 독자들에게 엽서를 보내주십사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매년 그 4월 오면은 발표를 하는데요. 금년 집계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독자 집계인데요. 독자들이 뽑은 금년도 작품상은 아카데미상을 마쳤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후보로 올라온 영화는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정신없이 치고 받고 쫓기는 도망자, 그리고 마틴 스콜시즈가 감독하고 위노나 라이더가 나왔었던 에이지 오브 이노센스요? 예, 맞습니다. 네. 순결의 시대이고, 그리고 공룡들이 65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살아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또 한편의 스필버그 영화 쥬라기 공원. 네. 네. 두 편이나 올라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상도 무난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로 올라온 감독들은 아카데미와는 다소 다른데요. 그래요? 아카데미에서는 무시당했었던 순결의 시대의 그 뉴욕 영화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이지, 그리고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 네. 감독이요. 또 숄트컷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알트만 감독. 예, 이 로버트 알트만 감독은 금년 5월 달에 뿌르테아뿌테로 금년 깐느에서도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뽀르따뽀드요? 예, 그러니까 재단하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그 수선하기, 가봉하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런 셈인데요. 파리에 있는 모델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벌어지는 아, 연속 살인 사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상 후보로는 저는 대단히 좋아하는 감독 퍼펙트 월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역시 네. 올라와 있습니다. 남우 주연상은 그 뉴스위크에서는 금년 오스카는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남들이 다 받는다는 상, 작품상이 받았고 네. 또 남들이 뻔히 받을 거라고 얘기했었던 남우 주연상도 그대로 돌아갔다. 네. 정말 따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시 프리미어 독자들도 금년도 남우 주연상은 에이즈에 걸려서 악전고투했던 예, 탐 행크스에게. 예, 필라델피아의 탐 행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시대의 잔류인 그 안서니 홉킨스, 네. 또 도망자의 해리슨 포드, 쉰들러 리스트에 나왔었던 리암 뉴스며,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겠노라고 외쳤었던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우주연상은 이것도 역시 뻔합니다. 피아노의 벙어리 홀리헌터가 예. 나와 있고요. 후보로는 엠마 톰슨, 미셸 파이퍼, 안젤라 바셋. 이 안젤라 바셋은 그 티나라는 예, 영화에 나왔죠.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맥라이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독자들의 집계답습니다. 그렇군요. 각본상을 받은 영화는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이고요. 후보로 올라왔었던 영화는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마틴 스콜시즈의 순결의 시대, 로버트 알트맨의 숏컷, 마지막으로 제임스 아이보리의 왜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잔류가 네. 올라와 있습니다. 촬영상은 마틴 스콜시즈의 순결의 시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는 진 캠피온의 피아노,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 또 제임스 아이보리의 남은 나날들. 요거는 조금 의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역시 독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공룡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신기하긴 신기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네, 쥬라기 공원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재미있을 터인데요. 독자들 추천으로 93년에 등장했었던 배우 중에서 가장 유망주인 신인으로 뽑힌 배우는 레오나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예, 길버트 그레이프에서의 그 연기로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는 94년 이후에는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연기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LA 비평가협회든가요? 점의 비평가협회든가요? 나무 조연상 수상을 했죠? 네,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도 후보로 올라왔었죠. 예. 이 후보로 올라온 사람은 쉰들러 리스트의 아몬 괴트로 등장했었던 랄프 파인스, 네. 그리고 하늘과 땅의 히엡 디테, 또 피아노의 그 꼬마 아가씨, 아나바키니, 예, 그리고 애슐리 주드가 올라왔습니다. 나무 조연상으로는 도망자의 타미리 존스, 여우 조연상으로는 위노나 라이더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17명의 비평가들이 공동 집계한 그 투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감독이나 영화 배우 또는 영화 촬영 기사 이름들 열심히 외우고 계시지만 비평가 이름들 외우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뒤져볼 때 그 재미로라도 알아둘 만한 사람들인데요. LA타임스의 케네스터란이 일단 그 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LA타임스는 헐리우드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더러 일단 이 신문으로부터 별점 하나 받으면 흥행은 거의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위력을 떨치고 있는 롤링스톤의 그 악명 높은 비평가 피터 트리비스도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신문 잘 아실 터인데요. 그 세계 신문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에 데이빗 스토리 또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다만 우리나라 신문으로 얘기하면 한겨레 비슷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비교적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견이 없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평론계의 뚱뚱이와 홀쭉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 시스클과 에버트, 진 시스클과 네. 로즈 에버트 이 두 친구 나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가끔 이 녹화된 프로를 제가 받아보곤 하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프로가 끝나기 직전에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이 영화 보지 말라니까 소리 지르니까 그래요? 이 영화 꼭 좀 봐주세요 소리 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 프로의 마지막은 둘이서 그렇다면 하고 둘이 그 다음에는 시청자를 바라보면서 한 친구는 엄지손가락 또 한 친구는 엄지손가락 뒤집어서 내려다 보여주고서는 예. 아주 못마땅하다는지 서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가끔은 두 친구가 엄지손가락이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신문에는 그 영화 광고에 아무것도 없고 딱 두 글자가 등장합니다. Two thumbs up. 엄지손가락 두 개. 네. 그리고 Good Morning America의 그 조엘 시겔도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그 고급 비버리힐즈 쪽의 독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인데요. 비교적 유럽 영화에 좋은 평점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거 번역해 보시느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타임. 네. 이 타임즈의 리차드 힘에. 시켈. 예. 네. 그 이 리차드 시켈은 유난히도 보수적인 관점을 많이 유지하고 네.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영화라고 온갖 사방에 비판했었던 영화가 바로 셀마인 루이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 관점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평을 쓰는 줄리 살라몬은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 안 할지를 맞추는 데는 거의 귀신입니다. 그리고 LA 타임즈의 피터 레이너는 앞서 소개했었던 그 캐네스터런과 함께 서로 좀 반대적인 관점의 비평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인디 영화들, 유럽 예. 영화들, 그리고 컬트 영화들에 좋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네스터런이 주로 메이저 영화들, 스필버그 영화들, 또 마틴 스콜시지 영화 이런 것들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화 기어이 찾아내서 네. 이것도 좀 보시죠 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의 그 캐리 리킥은 우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페미니스트 영화들이라든가 게이 예. 영화, 레즈비언 영화 이런 쪽으로 대단히 호의적인 평점을 주고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나 올란도 같은 영화에 아주 좋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보는 우리나라 영화사들도 많은데요. 버라이어티즈. 그러니까 네. 흥행 전문 업지인데요. 토드 메카스는 그러나 버라이어티즈 성격과는 달리 아주 비교적 전문적인 영화평과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으로 버라이어티를 고급으로 만드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AFKN에서도 가끔이 아니죠. 거의 매주 방영되는 프로죠.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네. 이 프로에 나오는 레오나드 마틴은 우리나라에서 1년 연말만 되면은 서점 달려가서 아저씨 2층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책 있죠. 별점만 잔뜩 매겨져 있는 책. 미국에서 그런 별점 매겨지는 책 종류가 모두 28가지가 주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딱 한 권 사신다면은 네. 바로 이 필자 레오나드 마틴을 찾으십시오. 안경 끼고 수염 기르고 네. 비교적 인자하게 생긴 그렇죠. 모습인데 이 책은 물론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24명의 프리랜서들을 고용해서 자기는 영화 보고 별점만 매고 쓰는 건 딴 사람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썼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다 비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데일리 뉴스의 데이브 커는 LA타임즈 쪽의 관점과는 좀 달리 그래도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스케일은 주간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드와이트 브라운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가 이런 그 노 대가들 로버트 네. 알트맨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좋은 평점을 주고 그래서 보수주의적이라는 생각도 갖게 하지만 비교적 헐리우드의 양심들을 잘 찾아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평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국판이 나와서 많이 읽는 독자들이 있는데요. 뉴스위크의 데이빗 안센의 평도 볼만합니다. 그리고 USA Today의 마이크 클락은 보수와 진보 중간 사이를 좀 오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중도를 잘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중용의 평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에 대해서는 용서 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군 부대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고 또 미국 흥행 연예계 흘러 돌아가는 거 아는데 아주 유용한 주간지 하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가끔 부르기를 농담 삼아서 영화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끔 썬데이 헐리우드라고 네.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오웬 글레이버만은 아주 점수 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한테 별 넷 받았다면 일단 그 영화는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더 평점 받았는데 모두 지금 끝났죠. 예. 미국 평. 아, 예. 이 평점 내긴 방법은 모두 네.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별 4시 최고 점수입니다. 네. Most highly recommended.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화들입니다. 네. 별 3은 highly recommended. 예. 아주 추천받을 만한 그 추천받아 마땅한 또 별 2은 recommended. 추천하고 싶음. 네. 그리고 별 1은 recommended with strong reservation. 그러니까 다소 아주 망설임을 갖고 네.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별표를 매겼는데 까만 별표이고요. 네. 하얀 별표 하나를 맞으면은 not recommended. 추천할 의사 없음. 예. 그리고 하얀 별표 둘 받으면 must avoid. 피해 마땅한. 이라는 평점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원서들을 받아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사실 게임하는 네. 것 같은 재미도 있을 네. 수 있겠죠. 1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금년 네.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휩쓸고 스필버거를 기어이 눈물 흘리게 만들었었던 쉰들러의 리스트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영화는 17명 중에 15명이 별 4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데이브 커는 데일리 뉴스의 이 영화평론가는 별 둘로 만족해서 마땅하다라고 아주 힘술 굳게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네. 별점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거의 바둑판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별다른 그 커멘트는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긴 좀 곤란한데요. 아마 아까 전 정서윤 씨가 말씀하신 비평가들의 성격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대충은 그래도 답이 나오겠네요. 네, 그런 셈이지요. 그리고 2위로 올라온 영화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기어이 ILA의 편에 쓰게 만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 예, 사실 이 영화는 아주 진보적이고 좌파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 의심했기는 했지만 네. 또 금년 아카데미상에서도 7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서 전부는 탈락했죠. 네. 아주 가장 슬픈 영화이기도 할 텐데요. 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7명 중에 10명이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3위로 올라온 영화는 작년 깐느 그랑프리로 시작해서 금년 아카데미상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달려오다시피 한 피아노가 네. 올라와 있습니다. 17명 중에 12명이 별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위인 아버지의 이름보다도 최고 점수는 더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피터 레이너는 이 영화에다가 하얀 별표, 그러니까 보지 마시길이라는 평점도 매기고 있습니다. 그참 웃기네요. 이 사람 평은 제가 우연히 그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영화가 여성의 입장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운운하고 있지만 네. 자기가 보기엔 편견에 가득 찬 그야말로 그 뉴질랜드 여자의 네. 오만과 편견만이 가득하다라고 그야말로 사정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야 영화는 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쵸. 4위로 올라온 영화는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로까지 올라와서 참 의외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 저도 참 의외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좋은 평점 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망자군요. 네. 도망자도 17명 중에 무려 8명이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5위로 올라간 영화는 아카데미상이나 그 외의 모든 영화상에서 전혀 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었던 스티븐 서더버그 감독의 언덕의 왕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1930년대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그렸었던 이 영화 속에서 어쩌면 미국 평론가들은 그들의 노스텔지아와 또 미국 영화의 젊은 감독이 갖는 어떤 비전에 대한 희망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17명 중에 6명이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6위로 올라온 영화는 이 영화는 4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개봉 예정인데요. 마틴 스콜시즈가 감독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 위노나 라이더. 순수의 시대, 순결의 시대. 네, 네. 맞습니다. 17명 중에 6명의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7위가 아주 의외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되어서 2주 만에 흥행해서 아주 참패를 하고 말았었던 단지 이 영화에 나오는 빌 머레이가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아도 될 것인지 의심스러운 저로서는 아주 재미있게 예. 본 코미디 영화입니다. Mad Dog and Glory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아, 예, 예. 예. 그라운드 핫 데이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요, 빌 머레이랑 항상 이렇게 혼동이 가요. 20곡 중에 두 번째 맞히셨으니까 대단한 것인 겁니다. 그 원제는 그라운드 핫 데이, 그러니까 예. 성촉절이라는 영화 제목인데요. 아무리 일어나도 그날인. 예. 그래서 이 못된 기상통보관 기어이 회개하고 마음을 뒤잡는 사실 모든 못된 이들에게 이런 날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회개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이 영화가 7위에 올라와 있고 그러나 사실 평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17명 중에 3명만이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점으로 올라온 영화는 제임스 아이보리의 아마도 가장 뛰어난 완성작이자 가장 따분한 영화로 평가받아 마땅한 The Remains of the Day군요. 예, 시대의 잔류가 17명 중에 6명이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9위로 올라온 영화는 이 10편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그 유럽 영화가 올라왔는데요. 드뷔시의 현악 4중주가 깔리고 또 피아노 2중주가 계속 나오면서 그야말로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와 엠마누엘 베아르의 슬픈 표정이 화면 가득한 클로드 소테 감독의 금지된 사랑이라고 네, 원제 겨울사랑이 예. 17명 중에 역시 점수가 짭니다. 3명만이 그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점으로 올라와 있는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정신없이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는 존 말코비치와의 대결을 그렸었던 사선에서가 예. 17명 중에 6명이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나턴 혹시 좋아하십니까? 그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티나 터너를 제가 네. 좋아하는 이유는 티나 티너 터너가 60년대에 네. 그 필 스펙터라는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었던 그 판들이 갖는 사운드 스펙터킬러가 아주 네. 압권이라서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우리나라 공개 제목 티나 그리고 원제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 예. 바로 그 영화가 17명 중에 4명이 별 넷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점수를 주다 보면은 또 비난 어린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미국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평론가들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은 영화도 있습니다. 뭔가요? 아, 궁금해요. 마도나와 예. 윌름 데포가 나왔었던 아, 육체의 증거요? 네. 육체의 증거가 네. 17명 중에 9명이 네. 반드시 피할 것. 네, 그럴만 하죠. 하얀 별표 2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7명 중에 8명이 추천할 생각 없음. 그러니까 아무도 전혀 추천표는 던지지 않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나쁜 영화 2위로 올라온 것은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라스트 액션 히어로요? 네. 라스트 액션 히어로가 반드시 피해야 될 최악의 영화라고 17명 중에 3명이 표를 던지고 있고 평론가들은 그 영화에서 어떤 점을 그렇게 나쁘게 봤을까요? 전 참 재밌게 봤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네. 유럽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깨이드 시네마나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파리에서 개봉되자마자 특집을 다루면서 아놀드도 이제는 예술 액션 영화에 나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라고까지 평가받았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포스트모던 네. 영화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따분했었던 모양입니다. 추천할 생각 없음도 17명 중에 13명이 표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아예 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작년에 개봉되어서 가장 흥행 성적이 좋았었던 영화 쥬라기 공원이죠? 네, 쥬라기 공원에 네. 대한 평가도 아주 분분합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모든 점수를 다 받은 셈인데요. 네. 별 넷을 던진 사람은 3명입니다. 예. 별 셋 던진 사람 3명 그리고 별 둘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음 정도 수준에서 멈추겠음 이 8명입니다. 또 저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라는 네. 단서를 붙인 사람도 두 명입니다. 그리고 추천할 생각이 아예 없음도 한 명입니다. 그야말로 무지개처럼 다양한 점수입니다.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상에 등장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영화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올리버 스톤의 하늘과 땅입니다. 예.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개봉되어서 그야말로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까지 평가받았는데요. 네. 그러나 최고점 별 셋을 던진 평론가도 있습니다. 딱 한 명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별 둘을 던진 사람이 두 사람이고 추천은 하겠지만 망설여 보십시오가 다섯 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에 추천할 생각 없음이 8명이나 됩니다. 아, 기대와는 영 다르군요. 아마도 그 올리버 스톤 영화 중에서는 가장 나쁜 평점을 받았기도 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에 개봉되느니 안 되느니 말썽 많고 YMCA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신문에서는 꼭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항의하고 관객들은 예. 그 판단 우리가 할 터인데 왜들 이렇게 말들이 많아하고 아주 못마땅한 영화가 있었었죠. Falling Down이요. 네, 추락이라고 개봉될 뻔했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고점 별 셋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추천함에 대해서 네 명이 던지고 있습니다. 또 별 둘을 던진 사람도 한 명이고, 하지만 마이너스, 그러니까 추천할 생각 없음이 여섯 명. 아예 피하시는 것이 나을 편입니다도 세 명입니다.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이 평가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주 유감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클리프 행어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클리프 행어는 그래도 라스트 액션 히어로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요. 예. 별 셋을 던진 평론가가 두 명입니다. 그리고 별 둘을 던진 사람이 셋. 추천하긴 하지만 망설여 보십시오가 여섯 명입니다. 추천할 의사 없음도 다섯 명입니다. 이 영화는 추천과 안 보시는 편이 나을 편 사이를 오고 간 셈이고 게다가 아예 피하십시오도 한 명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영화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화는 역시 로버트 엘트맨 감독의 숏컷인 것 같습니다. 네. 숏컷은 별넷 그러니까 최고점 던진 사람이 8명입니다. 하지만 별 셋 던진 사람이 둘, 별 둘, 셋, 별 하나, 세 명의 최악.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보시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도 한 명 던지고 있습니다.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했었던 퍼펙트 월드도 작년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받았었던 평가와는 달리 아주 양분돼 있는 의견인데요. 최고점이 별 넷, 그리고 추천 아주 강력하게 라고 단서를 붙인 사람이 3명, 또 그 별 2를 던진 사람이 2, 별 하나가 1명, 보지 마십시오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 폐왕별이가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은 편인데요. 별 4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함, 이 6명이었고요. 별 3을 던진 사람이 5명, 별 2이 3명, 별 하나가 2명, 그러니까 추천을 피합니다는 없었던 셈입니다. 네. 제가 이 평론가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평론가인 롤링스톤의 피터 트리비스의 별 넷 영화들을 한번 모아보면은요,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 지인 캠피온의 피아노, 그리고 제임스 아이보리의 시대의 잔류, 우리나라의 비디오로 나와있죠. 여러분들 이 영화 꼭 보십시오. 스파이크 리도, 또 존 싱글튼도 등가하는 흑인 신인 감독이 알겠어요. 등장했습니다. 사회의 위협, 휴즈가 네, 맞습니다. 형제 감독이요. 휴즈 형제의 사회 위협. 예. 그리고 작년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네이키드, 우리나라 제목 벌거벗은 네. 런던, 그리고 이별의 6단계도 올라와 있습니다. 타임즈와 뉴스위크가 뽑아놓은 별 4자리 영화만 우선 쭉 불러드리면은요, 타임즈는 쉰들러 리스트,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선에서 폐왕별이, 그리고 뉴스위크가 다소도 점수가 높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피아노, 금지된 사랑, 헛소동, 벌거벗은 네. 런던, 비밀의 정원, 숏컷, 이별의 6단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차대조표를 짜보시지요. 예. 일단 영화를 봐야지 짜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 안 된 것들도 있고 수입돼도 개봉이 아직은 요원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절이죠. 좋은 영화들이 개봉관에서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정성윤 씨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 짜가지고요. 저희 앞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정성윤 씨와 제가 그리고 홍동식 PD가 아주 재밌게 읽어보고 여러분께 또 발표도 해드리겠습니다. 정성일 씨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로 또 오실 계획 있으세요? 지금부터 보따리를 이것저것 풀어봐야겠습니다. 봄이니까요. 우리 좀 더 흥미롭고 풋풋하고 새롭고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얘기로 앞으로 FM 영화음악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이 티나 터너의 It's Staying을 다룬 영화죠. 이 중에서 티나 터너의 음성으로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ouch of your hand makes my pulse react. That it's only the thrill of boy meeting girl while possess a track. It's physical, only logical. You must try to ignore that it means more than. I've got cause to be. There's a name for it. There's a phrase that is. But whatever the reason, you do it for me. Oh, what's love got to do? It's got to do with it. What's love but a second-hand emotion? What's love got to do? It's got to do with it. Who needs a heart when a heart can be broken? But I have